민족의 영광, 인민의 환호성. 경의하는 최고 领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 심정으로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보이 크품 떠나 우린 못 살아. 일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가슴 가득 떠오르는 생각. 경의하는 원수님은 이 시각 그 어느 전선길에 계실까? 그러면 눈앞에 어려옵니다. 이른 새벽 세찬 파도 헤치시며 섬초소를 찾으시어 병사들과 군인 가족들에게 사랑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태양의 그 모습이, 한가슴 울리며 안겨오는 원수님 그 영상 우러르며 새겨지는 이 생각. 어쩌면 그렇게도 자유로우실까? 어쩌면 그리도 다정하실까? 혈전 말리 해치시며 내 조국 찾아주시고 지켜주신 오보이 수령님의 한평생, 총대를 앞세우고 내 조국 지켜주시고 빛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 그 위대한 태양의 위협을 한 몸에 다 지니신 우리의 최고 사령관 김정은 원수님, 위대한 사랑의 자욱자욱을 이어가시나니. 일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문득 이 가슴에 떠오르는 원수님 생각, 이 마음도 따라섭니다. 원수님을 맞이하고 바래워드리며 바닷물 헤치던 섬초소 군인의 한 사람 되요. 아, 언제나 그 언제나 원수님 안녕만을 바라는 우리 인민, 우리의 이 소원은 행복입니다. 우리의 이 소원은 맹세입니다. 세상에 오직 한 분 원수님께 바쳐갈 우리의 순결한 충정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아끼며 키워주신 인민, 온 생애를 깡구리 불태워 보살펴주신 우리 인민에게 만복의 별 세상을 펼쳐주시려 끝없는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 불보다 뜨거운 육친의 정으로 천만 군민을 감싸 안아 휘양한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그이는 진정 사회주의 대가정의 자애로운 오보이시며 인민 사랑의 최고 화신이시거니, 이 세상 그 어느 정치가 그 어느 위인도 펼칠 수 없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 정치로 인류의 마음을 끌어당기시는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인민은 격정에 넘쳐 노래합니다. 원수님의 그 품을 떠나 우린 한시도 못 산다고. 어쩌면 그리도 친근하실까? 정으로 따뜻한 미소. 어쩌면 그리도 뜨거우실까? 사랑에 불타는 심장. 모르게 끌리었네 불같은 인숙미에. 어쩌면 그 그처럼 다시 마실까 인민을 돌보는 손길 어쩌면 그처럼 가슴 울릴까 정담아 하시는 말씀 오보이 그품 떠나 우린 못 살아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